남가주 출신의 스노우보드 천재 소녀인 클로이 김이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는 최민정이 아쉽게 실격 처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북한 응원단이 방남 이후 처음으로 경포대와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관광객과 외국인들도 북한 응원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임의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가 전순위에서 대폭 진전을 보였고 취업이민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의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좀 더 열었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세관국이 고용자 확인서인 I-9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한인 업체들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I-9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잖은 상태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대형 그로서리 마켓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법안 저지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과 주쪽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오후에는 30%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슬비 지나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 65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이 천재 스노보드라고 불리고 있는 클로이 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클로이 김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기량을 선보이면서 천재 소녀의 진 면목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YTN입니다. 공중 높이 솟아오르는 탁월한 점프력.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1080도 회전연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컨비네이션 기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스노보드 천재소녀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재미교포인 클로이 김은 부모의 모국인 한국 땅에서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I feel really good. Just want to thank everyone for coming out and supporting. And I'm so lucky to be here. 클로이 김은 결선 1차 시기에서 환상적인 연기로 93.75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2차 시기에선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다 착지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클로이 김과의 점수차를 줄이기 위해 경쟁자들이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지만 격차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금메달을 확정 짓고 나선 3차 시기는 완벽한 클로이 김의 무대였습니다. 부담감을 떨쳐버린 클로이 김은 만점에 가까운 98.25점의 연기를 펼치며 자신의 금메달을 자축했습니다. YTN 정동석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김민석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김민석은 1분 44초 9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서 네덜란드의 키얼트 나위스와 파트릭 루스트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아시아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이 김민석 선수가 처음입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은 500m에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최민정은 여자 500m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폰타나에 이어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비디오로 판독한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페널티를 받았고 실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500m 계주에서 6분 34초 510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또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는 임효준, 서이라, 황대한 선수가 준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독일을 석유한 여자 루지 선수 아일렌 프리슈는 역대 최고 성적인 8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스켈레톤의 강력한 우승 후보 윤성빈 선수는 첫 번째 공식 연습 주행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성빈은 공식 연습 4차 주행에서 50초 99를 기록해 전체 30명의 출전자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18 시즌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성빈은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3, 4차 연습에만 참석했고 내일 열리는 5, 6차 연습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북한 응원단의 인기인데요. 이 북한 응원단이 방남 이후 처음으로 휴일을 맞아서 강릉 경포대와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강릉 경포대를 찾은 북한 선수단들이 손을 흔들며 환한 웃음을 띠며 지나갑니다. 다소 어색한 모습이지만 빨간 체육복 차림으로 줄을 서서 해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소풍 나온 학생들을 연상케 합니다.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면 북한 응원단원들도 수줍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 응답하곤 합니다. 북한 응원단은 방남 6일째를 맞아 공식 일정 없이 첫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몰려든 국내외 취재 경쟁으로 경포대와 주변 경치를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지만 북한 응원단은 이들을 지켜보는 관광객들과 눈길을 주고받으며 해변길을 걸었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백사장을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고 해변 소나무길을 따라 30여 분 걷는 것으로 경포대 관광을 마쳤습니다. 관광객과 외국인도 북한 응원단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일부 시민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북한 응원단을 환영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경포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 이의를 낳은 오죽헌을 방문해 유리화가 신사임당의 업적 등 남한의 역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죽헌에서는 북한 응원단의 강릉 방문을 기념하는 연주 공연이 펼쳐져 남북 화합회장이 마련됐습니다. YTN 이정구입니다. 지금까지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은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업고 홈쇼핑 월드.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 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신선하고 맛있는 샐러드 바가 무료인 드림 코리안 비비큐 몽. 소비자 만족 1위, 믿을 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관광. 그 친구의 아름다움에 비밀이 있는 곳, 올림픽과 볼몬, 더 시크릿 레이저 클리닉. 신만이가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파는 유일한 곳,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소중한 얼굴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 됩니다. 공식 티칭 의사가 시술하는 하안검 시술 전문, 미라클 클리닉.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관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어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나는 최순실 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미루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에 관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는 삼성 측에서 받은 승마 지원 뇌물죄가 컸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가운데 72억 9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말 소유권과 보험료 등을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SK그룹 측에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단 설립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뇌물의 요구, 제공 및 수수, 범죄 수익 은닉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했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하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이 강요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 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사업체 경영에서부터 은퇴까지 지켜드리는 대양종합보험 제공으로 2월 1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은 수요일인 내일도 반복되겠고 목요일부터는 구름이 걷힌 보다 맑은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까지 높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구름이 지나겠고 낮 기온은 다시 70도를 밑돌면서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 47도, 해안 지역은 63도, 48도 예상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뉴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40도, 34도. 워싱턴 DC는 부분적으로 흐려지겠고 40도, 34도. 시카고는 짙은 구름 많겠습니다. 31도, 25도. 달라스도 역시 흐린 날씨에 46도, 44도 되겠습니다. 시애틀에는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48도, 39도. 포틀랜드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맑은 날씨입니다. 52도, 37도. 앵커리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4도, 22도. 샌프란시스코 쾌청한 날씨에 62도, 43도. 라스베가스 대체로 맑겠습니다. 60도, 45도. 호놀룰루는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78도, 69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는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섭씨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사업체 경영에서부터 은퇴까지 지켜드리는 대양종합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세 명의 안과 전문의 김용재, 곽건준, 애들리가 진료하는 LA 안과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강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미국 판사 변호사 협회에서 최고의 랭킹을 인정받은 상법 상해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베어드 브라운, 수천 수백만 불 승소 케이스를 자랑하는 스탠퍼드 법학 박사 베어드 브라운 로펌에서 최고의 보상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This is Baird Brown. Call us. Protect your rights.

405 사우선상 체리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5번 웨스트 선상에서 놀만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엔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원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모닝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순위에서 앞당겨졌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 미혼 자녀인 1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는 2011년 3월 22일로 전달보다 일주일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EA는 3주가 빨라진 2016년 3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EB는 2011년 3월 1일로 한 달 보름 빨라졌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인 3순위는 2006년 12월 15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8월 22일로 각각 한 달씩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는 전순위에 걸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 또 메디케이드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상정한 연방정부 새 예산안에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사회 의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폭의 삭감은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서플멘탈 뉴트리션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즉 SNAP 예산입니다. 2019년에는 전년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172억 달러를 삭감하고 앞으로 10년간 거의 30%에 해당하는 2,135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푸드스탬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수혜자가 푸드스탬프를 식료품 상점에서 직접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예산안은 연방 농무부가 푸드스탬프의 일정 부분은 직접 미국산 식료품을 구입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농무부의 구매력을 이용해 식료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연방주택개발국 예산도 14% 삭감돼 레이건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폭의 삭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 예산도 10억 달러 가까이 삭감해 25만여 명의 저소득 주민들의 렌트 보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액을 올리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2,500억 달러 삭감하고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액수도 제한하는 새 규제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대북 경제 압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미 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전해에 비해 10% 이상 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미사일 방어에 129억 달러, 13조 9,800여억 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예산에는 이지스 구축함 탑재 요격체계 43기,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요격체계 4기, 고고도 미사일 사드 요격체계 82기, 개량형 미사일 요격체계 24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 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장 건설과 요격미사일 20기 조달 비용도 잡혔습니다. 미사일 식별 능력 개선을 위해 하와이 등 두 곳에 관련 레이더 설치 예산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등을 겨냥한 핵 억지력 예산도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160억 원 정도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We're increasing arsenals of virtually every weapon. We're modernizing and creating a brand new nuclear force, and frankly, we have to do it because others are doing it. If they stop, we'll stop. But they're not stopping, so if they're not going to stop, we're going to be so far ahead of everybody else in nuclear. 이와 함께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임무를 위해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과 금융범죄단속반에 2017년보다 422억 원 늘어난 1억 6,200만 달러, 1,756억여 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의 시기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은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 북미 대화의 출발점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북미 대화의 시작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cide when they're ready to engage with us in a sincere way, a meaningful way. 북한은 테이블에 뭘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제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북미 대화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논의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We're going to need to have some discussions that precede any form of negoti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are in fact ready to engage in something that's meaningful. 앞서 틸러슨 장관은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처음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돌아온 펜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기간 매일 의견을 주고받은 데 이어 북한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재면서도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 적재 해소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는 후에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돈 1,600조 원 이상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후된 도로와 교량, 공항을 새로 지어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반 시설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morning I submitted legislative principles to Congress that will spur the biggest and boldest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American history. The framework will generate an unprecedented $1.5 to $1.7 trillion investment.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부과하는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직접 검역하면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continue to let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and rob us blind. And charge us tremendous tariffs and taxes, and we charge them nothing. We cannot allow that to happen. We lose vast amounts of money with China and Japan and South Korea.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호혜세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수입세 닦기 등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모닝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신문을 넓게 펼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두 팔 벌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슬라이딩 좌석 쿠션으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정말 넓습니다.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대한항공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화재, 침수, 도난보험 클레임은 주보험국이 공인한 17년간 3천 클레임을 합의한 미국 내 최고의 퍼블릭 어저스터 잔팍에게 맡기세요. 보험사에서 이전에 종결한 클레임을 재협상해 받은 보상액만 3천만 불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은 에이전트에게

자, 쇼트트랙 여자 500m 금메달을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상 첫 500m 쇼트트랙 금메달을 기대했던 이 최민정 선수는 결승에서 2위로 골인했지만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밀쳤다라는 비디오 판독 결과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 손을 사용해서 상대 선수를 미는 것 쇼트트랙에서 인패딩 반칙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밀거나 그럴 때 내리는 판정인데요. 심판들은 마지막 코너에서 그리고 마지막 전 코너에서 최민정의 손이 폰타나의 몸에 접촉되고 패딩 선수와의 접촉한 것 모두 반칙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실격이라고 판단해 실격 처리됐습니다. 논란의 여지. 아, 둘 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고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민 게 맞다. 믿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도 함께 경기한 선수 가운데 뒤쪽에 있던 선수도 부딪히면서 손을 사용한 것 같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쇼트트랙 이 500m 순간적인 스피드, 집중력 요구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난 집중력 요구되는데 아직 한국 대표팀 이 500m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눈물을 좀 흘리기는 했는데 이를 악물었죠. 남은 경기에서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자, 다른 종목 경기에서 한국 선수를 일단 예선을 통과하면서 쇼트트랙 순항 중입니다. 500m까지 만약에 금메달을 획득했으면 전관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단 500m 금메달은 이탈리아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최민영 선수 실격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쇼트트랙에서 반칙이 난무하고 실격 선수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0m에서 한텐 위, 런츠 웨이, 500m에서 판커신, 최춘위 모두 손을 사용해 실격됐는데 모두 중국 선수들입니다. 신의 손을 가진 선수들이. 자, 누워 타는 경기. 그래서 루찌. 루찌 경기는 모두 마무리됐죠? 그렇습니다. 여자 루찌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한국으로 귀화한 아일랜 프리슈 선수 루찌 경기 마쳤습니다. 아일랜 프리슈 선수는 1, 2, 3, 4차 합계 3분 6초 400을 기록하면서 전체 선수 가운데 8위를 차지하면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루찌 8위. 당연히 여자 루치 팔의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 아일랜 선수가 얼마나 집중력을 높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독일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경기 끝날 때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태극기를 두르고 경기장을 빠져나온 아일랜 선수는 환하게 웃으며 너무나 행복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개주 경기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메달에 기대했던 루치 개인 종목, 여자 개인 종목 경기는 끝났습니다. 자, 저희가 모닝뉴스 일부 첫 소식으로도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클로이 김의 금메달 소식. 글쎄요, 뭐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는 결과지만 글쎄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압도적이었죠.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 남자 선수들하고는 차이가 좀 나지만 남자부로 보내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게 됐었습니다. 클로이 김 올림픽 데뷔 무대 예선전 충격이었는데 결선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노보드 경기는요, 세 차례 경기를 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사용합니다.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1라운드에서 93점으로 뭐 이미 높은 점수를 받은 클로이 김은 다른 선수들과 이미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때문에 클로이 김을 제외한 2위, 3위를 노리거나 역전을 노리는 선수들은 2차, 3차 시기에서 무리한 회전 시도 이런 걸 하다가 넘어지는 선수가 뭐 속출하는 등 넘어진 선수 다수 발생했습니다. 클로이 킴은 3차 시도에서 경쟁 선수들을 모두 잠재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도 연기를 펼쳤는데 모두 성공하면서 경쟁 선수들을 모두 잠재워버렸습니다. 98.25 뭐 압도적인 점수차입니다.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인터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클로이 킴 인터뷰. 부모님의 나라에서 미국을 대표해 금메달을 따 매우 기쁘다. 그리고 성적위를 두르고 금메달 획득을 친구들과 열심히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지승의 굿모닝 스포츠. 굿모닝 스포츠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피부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시술 같은 홈케어로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 피부 전문의들이 만들어 믿을 수 있고 메디컬 스킨케어라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닥터랩. 피부 타입에 따라 세분화된 효능이 뛰어난 닥터랩. 이제부터 피부 관리는 나이 성별에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닥터랩. 글로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닥터랩 직영 LA 쇼룸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있습니다. 287년의 역사, 세계 최고의 명품 주방 역할, 독일산 쌍둥이 칼.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김수전기에서 쌍둥이 칼 특별 보너스 증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독일산 포스타 수제품 3피스 세트가 99불 99. 그리고 15불 상당 글라스 오븐랍 A피스가 보너스. 포스타 수제품 6인치 산떡구, 7인치 주방용 칼이 각각 44불 99. 투인 시그니처 7인치 산토크는 59불 99. 산토크 또는 주방용 칼 하나만 사셔도 12불 상당 글라스 오븐 락 6피스가 보너스. 투인 시그니처 6피스 블럭셋 119불 99. 포스타 A피스 블럭셋은 159불 99. 블럭세트 가운데 하나만 사셔도 17불 상당 글라스 오븐 락 A피스가 보너스. 독일 정품 쌍둥이 칼을 특별한 가격에 구입하시고 푸짐한 보너스도 하나름 받아가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김수전기. 모닝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세븐일레븐에 이어서 북가주 77개 업체 급습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인 ICE의 불체자 고용 단속 바람이 거센데요. 하지만 중소규모의 한인 업체들의 경우에는 모든 고용주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고용 자격 확인서, 이 I9 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단속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 배인정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서류인 고용자격 확인서 I9 감사가 부쩍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인 중소규모의 한인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 ICE는 이달 초 북가주 77개 업체들을 급습하면서 I9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ICE는 1,360개 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매니저 71명을 기소하고 55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한인 업체들의 경우 모든 고용주라면 준수해야 할 절차인 이 I9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하신 분들은 이게 뭐 이민국에서 나오는 폼인지 아니면 노동국에서도 우리가 뭐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소 심해질 것 같으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I9 폼은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3년간 직원이 그만둔 뒤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216달러에서 2,156달러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가주 로컬 법집행기관들의 비협조로 직장 급습보다는 I9 감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폼 I9은 이거 영장이 없더라도 와서 요구를 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당장 뭐 협조할 필요는 없죠.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3일간은 시간을 주고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 되죠.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자 I9을 이메일로 요청하는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말에는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USCIS는 이민국은 절대로 이메일을 통해 I9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고용주들은 I9을 작성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USCIS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9 서류는 www.uscis.gov/i-9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배인정입니다. 가든그로브의 한인 쇼핑센터 인근에서 불에 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든그로브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9800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서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불은 소방관들에 의해서 진화됐지만 차 안에서 사체 한 구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신원이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운영 대형 여성 의류 판매 체인인 파파야를 소유한 코너스톤 어페럴이 연방 파산 법원에서 구조 조정을 최종 승인받아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파산 신청을 한 코너스톤사는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구조조정에 대한 파산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구조조정안 승인을 놓고 한인 의류업체들이 중심이 된 채권단의 찬반 투표가 치러졌는데 여기서 채권자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구조조정 후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코너스톤 측은 밝혔습니다. 코너스톤은 법원에서 명령한 구조조정에 의해 앞으로 5년 동안 1,150만 달러의 밀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며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한인 사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2월과 3월 취업박람회가 연이어서 개최됩니다. 먼저 2월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855 노스 벌먼 에비뉴에 위치한 LACC 스튜던트 유니온에서 제2회 API 정보기관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FBI와 ICE, IRS 등 30여 곳의 정보기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에는 로즈밋의 1409 월러그로브 에비뉴에 있는 웨스트 대학에서 40여 곳의 중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제2회 Job China USA 이중언어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 hiringfair.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벤쿠버포 직원들이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의류 박람회인 매직쇼를 방문해서 고객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했습니다. 벤쿠버홉의 박성진 부행장과 엔최, 브라이언 김 부행장 등 비즈니스 뱅킹 담당 직원들이 매직쇼의 부스를 마련한 한인 업체들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LA 경찰국장의 선임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위원회는 오늘부터 모두 6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열고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해서 신임 경찰서장 임명 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은 윌밍턴에 있는 윌밍턴 시니어 센터에서 공청회가 진행되고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카노가팍과 펜나이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와치와 몬테시토하이츠, 소텔 지역에서 각각 열립니다. 지난 2009년부터 LA 경찰국을 이끌어온 찰리 백 국장은 오는 6월 27일자로 은퇴합니다. 모닝칼럼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제너럴금융 고동호 대표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공동으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비영리 헬스케어 기업을 설립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 회사의 직원 120만 명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 대상을 일반인에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건강관리 비용으로 GDP의 18%를 사용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늘어나게 된 건강관리 비용을 비영리 기업을 설립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세 사람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 헬스케어 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새로운 시도가 성공한다면 기존 건강보험업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의료 보험비가 내려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여러 다른 업종에도 계속 시도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어지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직접 조합을 형성, 주택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렌트비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식당 업주들이 단독 식당이 아닌 푸드홀 형태의 식당가를 운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대출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돈을 모아 직접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놓아야 적은 이자밖에는 못 받지만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식당들도 24시간 영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세 식당이 한 장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와 기타 비용은 각자 매출 기준으로 나누어 내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높은 임대료와 높아진 최저임금을 이겨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